알탄 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옥사 꽃 곱게 비어있던 길 한 세상 다 하여 돌아가는 길 저 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치 서 뻐국새 구슬비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 하여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세상